우리나라의 인민경제유로 부문에서 새해 첫 달부터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. 국가과학원의 과학자, 기술자들은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 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청천강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설비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여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120%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발전소와 금속, 화학공장들의 수송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데 힘을 넣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발전소 물동 수송량은 1.1배, 금속공장 물동 수송량은 2.5배, 화학공장 물동 수송량은 1.3배 이상 장성시키고 그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한편 문덕, 평원, 정주, 한촌수산사업소를 비롯한 서해지구 수산부문의 노동계급도 겨울철 배수리 계획을 매일 110%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.